여보그로 남명산 올라단 높이 먹거동 남풍빌제 동에는 정룡기요 북에는 현무기요 남에는 주작기요 서에는 백기로다 중앙에는 황기를 꽂고 오방기치를 동서사방으로 차르르르 버리워꼬꼬 발 벗고 머리 풀고 학창흑대 뛰고 다네 올라동 남풍피른 후에 다나를 굽어보니 항상의 동동동동 떠는 배 서성 정봉의 펜줄로만 알았더니 자룡의 배가 분명하다 즉시다 나로 나려가니 차룡선 적은 대하였다가 선생을 베입고 읍하는 말이 선생은 최후이량 하옵시 묘동남풍무사이 비르계시나이까 동남풍은 무사히 빌었으나 뒤에 추병이 올 듯하니 어서 매돌리어 행선을 하라 사룡이 여짜오되 소장 하나 있사오니 무삼염려가 있사오리까 즉시 배를 타고 항구로 돌아갈지 주여 노숙 따로 하는 말이 공명은 제 아무리 상통 천문하달지리 육도 삼낙을 무불능통 할지라도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에 동남풍빌기는 난무르구나 말이 맞지 못하여 풍운이 대작하며 동남풍 일어날제 검정 흐름은 뭉게뭉게 뇌성병력은 우르르르르 바람은 치동치듯 번개는 번쩍 빗방울은 뚝뚝뚝뚝 떨어질제 주여 깜짝 놀라 북창을 열고 남병산 바라를 보니 단상의 깃발은 펄펄펄펄 나부끼여 서북을 가리워질지 이때에 서성정봉 양장 불러 분부하되 공명은 천신같은 모사니 저런 모사를 두었다가는 이루환이 미칠 듯하니 너희 두 장수는 불문곡직하고 남병산 올라가여 공명의 머리를 베어르로라 만약 배우지 못하면은 군법 시행을 행하리로다. 서성정봉 풍부 듣고 필마단기로 장창을 높이 들고 서성일랑 수르러 가고 정봉일랑 육로로 가요. 남병산 올라가니 공명선생은 강곳 없고 다만 남은 건 좌우단 지킨 군사뿐이라. 군사다려 묻는 말이 선생이 어디로 가시더냐. 군사여짜오디 팔 벗고 머리 풀고 산에 올라 동남풍비른 후에 다나러 나려 하시더니 어디로 가신 종주를 알지 못하나이다. 서성이 그 말 듣고 대경하여 산하로 총총 나려가 강구를 점점 상도하니 강구의 인적은 고요한데 다만 남은 건 좌우강 지킨 사공뿐이라. 사공 다려 묻는 말이 선생이 어디로 가시더냐. 사공 여짜오니 이제 웬 한 사람 발 벗고 머리 풀고 구절 죽장 짚고 예 와서 떠니 강상으로 웬 한 편주 도 동동동 떠드니 웬 한 장수 선두에 성큼 나서 양손을 읍하고 서서 은생을 맞아 모시고 강상으로 행하더이다. 서성이 그 말 듣고 선척을 재촉하여 순풍의 돛을 들고 나하를 쪼개 앞에 가는 배 도도 없음을 보고 점점 따르다가 전두에 성큼 나서 하는 말이 앞에 가는 배는 공명선생이 타셨거든 잠깐 넣어놓고 다 주워 배 머무르소서. 우리 도덕전에 신신 부탁하오니 말 한마디 들읍시고 행선을 하소서. 공명이 뱃머리 성큼 나서 하는 말이 서성아 말 들어라. 내 너의 나라에 은혜도 많이 베풀고 동남풍까지 빌어주었군. 무삼염해로 나를 해코저하느냐. 너희도 장수는 부질없는 길을 따르지 말고 빨리 돌아가 내 말 갖다 도덕전에 전하고 너희 국사나 도우려무나. 서성이 들은 채 아니하고 따를 적에 자룡이 뱃머리 성큼 나서 외여 하는 말이 서성아 말 들어라. 내 너를 죽일 것이로되 양국의 화기가 상할 듯하여 죽이지는 않고 살려 돌려 보내거니와 잠깐이 내 수단이나 비하노라 헐궁에 외전 먹여 각기 손 끼어들고 좌궁 거질까 우궁이 젖어질까 춤만 날까 춤디 날까 깍지 손 지긋대니 강성의 번개같이 빠른 살이 서성도 때마저 물에 떠 험벙 떨어지니 도천자르르 용총 끊어져 뱃머리 빙빙 도라를 갈지 제삼년하여 절궁의 회전 모여 깍지 손 지긋대니 강성에 수르르 건너가 서성쓴 투구마저 물에 뜸봉 떨어지니 서성이 혼비백산하야 겨우인사 차려 사공도로 묻는 말이 서기 처장수는 어떠한 장수뇨 사궁 여짜오대 천일 장판겨 싸움에 아두를 품에 품고 순식간에 수만대병을 채차버리고 장판교로 돌아와도 아도 잠들고 깨지 않았다 하시던 상산당에 조자룡이로소이다 서성이 할일 없어 빈뱃머리를 본국으로 돌리며 사탄하고 가는 말이 한종시 유황숙은 턱이 두터워 저런 명장을 두었건만 오왕 선관은 다만인 자뿐 이라 천일을 거역지를 못하여 나는 돌아만 가노라